매일 밤 10시 밤의 라디오, 저는 DJ 신원입니다. 나이스 투 미트 유. 밤에 만나 더 반갑고 밤라에서 만나 더 즐거운 게스트 나이스 투 미트 유. 랩 잘해, 춤 잘 춰, 노래 잘해, 연기 잘해, 거기다가 개그 욕심까지. 아이즈원이었던 예나 지금이나 올라온더 아티스트 예나씨 어서오세요. 네, 둘, 셋, 예투더나. 네,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어? 저? 그 둘, 셋, 둘, 셋도 원래 공식 그거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네. 공식이라고 하기엔 뭐한 게, 네. 제가 이제 솔로 데뷔, 이제 네. 데뷔를 하는 신인 가수인 만큼, 네. 뭔가 나의 공식적인, 뭐랄까, 뭔가 인사법이 좀 필요하다. 어허. 원래 또 그룹을 했었으니까, 둘, 셋이 뭔가 익숙한 거예요. 추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쵸. 싶어서. 되게 그 네. 안정감이 있어요, 그 둘, 셋이. 네, 약간 스타트. 네, 근데 네.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최초로 들은 것 같거든요. 솔로 분이 이제 공식 인사가 있는 게. 보통, 뭐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네. 뭐였었어요? 이게 사실 제가 네. 이게 딱 공식으로 제 인사법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약간 장난삼아 뭐 약간 저희 브이로그 같은 데서 한번 했는데 네. 네. 아 그걸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아, 예투도 나예요? 예투도 이것도 약간 그냥 네. 우리 헤어 선생님이랑 장난치다가 네. 아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버글로 친구들이면 에버 글로우 약간 JYP는 JYP 약간 이렇게 네네네. 노래 시작 전에 어허, 자기의 어허, 뭔가 시그니처 약간, 사운드처럼 네 시그니처 사운드처럼 네. 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럼 예투더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나온 건데 네. 이걸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분들이. 그럼 실제로 그 노래에 넣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살짝 네 쉽지 않았다. 아직은 좀 이제 나에게도 네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네, 아직도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활동 기간이 겹쳤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음악 방송에도 같이 출연한 날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니까 또 저희가 또 슈퍼스타를 또 이렇게 모셔야 저희 라디오가 또 도움이 되거든요. 아예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사실 제가 예나 씨를 만나 모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지? 제가 음악 방송을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혹시 옆머리 미신 건가요? 아. 제가 그 이제 그거를 항상 물어 옆머리 민 건가? 아, 이게 네 꾸준히 이 질문을 항상 팬분들이 해주셨었는데 네, 네 데뷔 쇼 케이스 하는 당시에도 네. 댓글로 예나 투블럭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아니요? 네, 투블럭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투톤이었어요. 시크릿 투톤이라고 하는 염색을 한 건데 네. 잘 보면 핑크핑크가 섞여 있거든요. 요 친구를 딱 머리를 묶으면 야 굉장히 싹 민 것처럼 그런 효과를 또 낼 수 있다. 네. 저는 그 계속 보는데 옆머리 미신 건가 이거 좀 와. 핑크핑크 귀여운 핑크핑크랍니다. 약간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든 생각이 아 락스타가 되기를 결심을 하셨구나. 멋있다. 아, 완전 싹 밀어버렸구나. 완전 리스펙이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않네요. 아직 안 가셨군요.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게 굉장히 네. 많네요. 아, 너무 많죠. 노래 예투도 나도 넣어야 되고 투블럭도 해야 되고 이 정도면 야 예나 잡네. 네. 다음 앨범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ENFP라고 맞아요. 혹시 그거 싫어하세요? MBTI 싫어하세요? 저 MBTI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네네. 아니, 저도 이제 ENFP인데 네네. 사실 저 MBTI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약간 그 ENFP의 뭐 정석 같은 느낌인가봐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뭔가, 진짜요? 나 ENFP지. 이거 너 그럼 너 분명 이런 사람일 거야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MBTI 싫어하면 이거도 ENFP 특징이라고. 뭐지?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저는 반대였어요. 너 ENFP지 하면 어떻게 알았어? 아. 야 MBTI 역시 이거 잘 아는구만 하면서 약간 반대였어요 완전. 역시 MBTI는 과학이 아니에요. 저는 MBTI 완전 사이언스지. 아 신봉자세요? 네. 이상하다. ENFP도 다른 ENFP가 있나 보다. 아 그런가요? ENFP A가 있고 ENFP T가 있나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아, 타입이 그래요? 또 있어요. 약간 좀 저랑 다른 타입이 아닐까. 오케이 또 그 MBTI가 그렇게 세분화가 또 됐군요. 자, 또 이제 네네. EBS 라디오에는 첫 출연이라고 하시던데 맞습니다.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느낌 어떠신가요? 굉장히 쾌적하고 그쵸? 뭔가 약간 공기가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뭔가 되게 넓죠. 네, 뭔가 되게 부자 같으세요, 약간. 그렇죠. 뭔가 되게 네. 있는 집 DJ 같죠. 네, 약간 좀 멋있어요. 여기 막 드럼실도 있고 피아노도 오. 이거 항상 네네. 조율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요? 자주 초대해 주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희야 뭐 늘 이제 슈퍼스타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뭐지? 팀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스케줄 하시고 뭐 라디오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네네. 좀 익숙해지셨나요? 사실 초반에는 약간 약간 좀 많이 어색해가지고 사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약간 네. 정적이랄까 이 마구간이 살짝 뜰 때 원래는 12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내가 하나에서 잘못 던지면 어떡하냐.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좀 있어서 오케이. 이 부분이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그 이제 팀에서 뭔가 그 파트들이 있잖아요. 약간 낄기빠빠 해야 되는 그 파트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거 내가 할 차례가 아닌데. 맞아요. 그런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고충 아닌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나 씨의 팬마블라 출연 소식에 저희 SNS에 쪼꼬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쪼꼬 핑핑님이 아 막방하고 너무 아쉬웠는데 팬마블라 나와줘서 고마워요 최예나 사랑해 하셨고요 오리링님이 컴백 맛집 토크 맛집 팬마블라 방문 예나님 환영해요 질문 폭격기 고디와의 토크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고디 자 한울리님이 우리 오리 예나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 많았는데 활동 비하인드 많이 들려줘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비하인드도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쪼꼬들도 축하해 주는데 저도 거국적인 축하 한바탕 또 빠질 수 없습니다. 올라운드 아티스트 예나 씨의 스마일 솔로 하트비 무사히 마친 것들 축하드립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지난 1월 17일 솔로 앨범 발매 후에 약 3주간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활동 중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한 곡 더 하셨었잖아요, 짧게. 네, 맞아요. 그럼 이제야 조금 이제 네네. 뭔가 이제 잘 시간은 조금 있겠다 싶을 것 같은데 끝낸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은 사실 네. 스마일리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건 물론이고 이 스마일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준비를 다 끝내고 무대에서 딱 무대를 꾸미는 순간까지 너무 저는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행복했어요. 좀 그냥 즐겼거든요. 그래 진짜. 보였어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냥 사실 아쉽다? 뭔가 더 하고 싶다, 더 치고 싶다, 무대를 그냥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나본 앨범 중에서 이거 웰메이드다라고 되게 오랜만에 느낀 앨범이었어. 진짜 딱 이거 없는 색깔이다라고 딱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똑똑하거나 신선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자, 또 이제 활동 끝날 때쯤에 아이존 멤버분들도 격려 문자나 연락을 당연히 주셨겠죠? 그럼요. 이제 시작하는 순간에도 이제 격려를 해줬고 끝날 때쯤에도 고생했다 막 얘기하면서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팬덤 이름이 지구미 라고 네.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구미가 사실 제 이름이 예나잖아요. 네. 그래서 예나 지구미를 합치면 예나 지금이다라는 아. 뜻이 되거든요. 예나 지금이 지금이나 네. 해가지고 지금이에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허. 예나 항상 그냥 별명도 그렇고 네. 예나 지금이나는 저의 숙명 같은 거였어요. 사실 저도 듣자마자 아, 이거 별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아요. 약간 저 제가 본명이 고신원이거든요. 아, 네, 네. 아, 그래서 고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숙명처럼 고시원이 늘 따라다녔는데 아이 뭐 신원 확인이랑 아 신원 확인 약간 오, 그런 좋다.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네. 너무 좋네요. 어 약간 그러면 그 SNS 아이디 만들 때 되게 편하겠다. 쓸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SNS 아이디가 예나 지구미나예요. 아 진짜요? 네네네. 부럽다. 예.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저도 개인 SNS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엄청 오래 걸렸어. 개인 아이디 만드는데. 아 진짜요? 네. 아이디 정하셨나요? 간신히 정했습니다. 이제 뭐지? 고시원?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저도 네네.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다. 진짜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자 이제 음방도 이제 마무리하셨고 그럼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하면서 지내시나요? 개인적으로요. 사실 음방을 마무리한 지가 오늘 기준으로 바로 어제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 뭘 한 건 없고 네 뭘 할 예정이냐면 네. 제가 사실 약간 좀 식단 관리를 좀 많이 하느라 먹고 싶은 걸 진짜 많이 참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먹고 싶어 했던 허거를 좀 먹으러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와, 허거요? 네. 샤브샤브? 저기 그 하이 땡땡땡이라고 되게 맛있는 고기가 있거든요. 라오. 오케이. 거기 드럽게 맛있죠. 너무 맛있죠. 자, 네. 그럼 또 근데 말과는 다르게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야? 무슨 어떤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운동이요? 사실 제가 운동을 네. 너무너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진짜 네 막 움직이고 막 힘주는 거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했었어요 평소에.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거라고는 진짜 평생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이제 또 이제 솔로를 해야 되니까 좀 한번 해보자 관리를 해보자 보여주기식 네 약간 그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막 러닝 뛰고 막 하는데 어머 생각보다 뭐지? 약간 살아있음을 느끼죠. 네, 그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네네. 신체 나이가 준 거예요, 제가. 제가 그거를 내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맛이 있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조금씩 네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ENFP가 또 과학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자, 그럼 이제 2부에선 활동 비하인드 스토리와 가수 최예나에 대한 이야기 또 청취자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질문들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예나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또는 화려한 리액션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예나의 사인 앨범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곡 듣고 안 올 수 없죠. 예나의 스마일리 듣고 올게요. 배우며 사랑하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반디를 듣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1분 상식, 안전일상. 한파가 밀려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나, 집을 나서기 전에 수도관이나 보일러 배관을 헌옷으로 감싸두세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해두는 것도 동파 예방에 좋습니다. 둘, 집을 나선 후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세요.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참아주세요. 셋, 되도록 대중교통을 추천하지만 꼭 운전을 해야 한다면 앞유리의 성에는 제거해주세요. 부동액이나 윤활유를 점검하고 스노우체인 같은 월동장비도 꼭 챙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일상 하세요.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을 지금 바로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의 로열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에는 모차르트, 베르디, 도니제티 같은 천재 작곡가들의 주옥 같은 음악이 있습니다. 오페라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뿐 아니라 역사, 철학, 문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바리톤 김주택,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라면 종합예술 오페라를 언제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젊은 성악가들의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만 자유롭게 떠날 수 없는 시기, 오페라 오페라를 통해 오래전 과거의 유럽 거리를 걸어보시죠.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 오페라는 EBS FM 오디오 천국과 EBS의 오디오 구독 서비스 오디오 이 지식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허전한 밤, 심심한 밤, 잠 오는 밤, 딴짓하고 싶은 밤, 혼자 있기 싫은 밤, 잠들기 싫은 밤, 알밤, 꿀밤, 군밤, 오늘 밤, 어떤 밤에든 놀러와요. 밤 10시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에서 저 신원이가 기다릴게요.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솔로 앨범 스마일 리오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밤으로 놀러온 가수 예나, 최예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 앨범 얘기를 해볼 텐데, 스마일리 솔로 가수로서 이제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부담과는 별개로 네. 뭔가 심지어 싱글도 아니고 미니 앨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면서 준비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 분 정도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간단히 그쵸. 이번 솔로 앨범 소개를 조금만 곁들여주세요. 네. 저의 첫 솔로곡 데뷔곡 스마일리라는 곡은요. 뭐랄까 한 명씩 살면서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예쁘게 웃고 넘겨버리자 라는 저의 포부와 이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네. 굉장히 들으면 스마일리 해지시니까 꼭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뭐지? 그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약간 네. 이런 모토를. 그런 거랑 또 이제 아 그래 웃어서 행복한 거다 하면서 네. 웃어보자 약간 네. 이런 느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근데 뭔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 크레딧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그 예나 씨의 손길이 많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 앨범 명이 그 이모티콘으로 이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 전 이 얘기가 가장 궁금해요. 어쩌다가 이 이모티콘을 쓰게 되는지. 사실 스마일리가 네. 뭔가 굉장히 딱 스마일리 하면 그냥 이모티콘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아 혹시 앨범명인데도 이게 오. 이모티콘이 가능하려나? 오. 라는 네. 그걸 딱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모티콘으로 가능한데 아직 많이 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아. 앨범명을 이모티콘으로 하는 것도 신박하지 않나 라는 네. 의견이 나와서 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너무 튀어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뭔가 그 네. 궁금해서 눌러보게 만드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일리의 I만 이제 네네. 소문자가 돼 있어요.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게요. 이건 무슨 의미지? 아, 이거는 이건 회사 의견? 이건 뭐지? 이건 저 처음 보긴 하거든요. 네. 이게 뭐래? 오류인가? 오탄가? 회사의 큰 뜻이겠죠. 아,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회사의 큰 뜻이 네. 아닐까. 이게 아무리 작사곡에 참여를 해도 이렇게 뭐 디테일한 것까지 손을 네. 댈 수도 없어요. 야, 아이만 또 소문자네요. 그러게요. 혹시 몰랐어요? 아, 몰랐네요. 네. 야, 야 네. 그럴 수 있어. 네. 솔로면 그럴 수 있어요. 할 게 많거든요. 네네. 네. 오케이. 네, 네. 자, 그럼 이제 아이즈원트는 이제 댄스 실력이 많이 돋보였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번 솔로 활동은 확실히 댄스보다는 네, 네. 뭔가 그 분위기랑 뭐 보컬 약간 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앨범 활동에 어디에 가장 초점을 맞췄어요? 뭔가 준비 빌드업을 시키면서. 초점은 아무래도 일단 네. 저의 다양한 모습을 일단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일단은 내가 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허. 대중들이 봤을 때 그 춤 조금 이렇게 귀엽게 추고 잘 네. 추드는 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이 아닌. 음흠. 못 보여드렸던 안 보여드렸던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네. 것도 수록곡에 많이 반영이 됐었고 또 타이틀은 또 타이틀인 만큼 나를 보여줘야겠다. 오. 나의 그 자체 예나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밝은 이미지요? 네네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이 네, 참여를 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뭐 그 수록곡 라인 그 라인업이 되게 다채롭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 사실 무대로 본 게 그 스마일이랑 럭투유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완전 그냥 이름 자체로 가려는구나 네. 하고서 이제 1번 트랙부터 쭉 들어보는데 네. 갑자기 약간 팝이 나와가지고 네. 아 아니구나 이게 생각이 있구나 하고서 끝까지 들어봤는데 딱 느껴졌거든요. 아 되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욕심 냈다. 네. 아 이거 욕심 많이 냈구나. 네. 일단 네 굉장히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크레딧도 마지막 네네. 트랙인가 빼고 다 작사 작곡에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네. 이 앨범 때문에 작사 작곡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원래 이제 팀 활동하면서는 그 마지막 저희 콘서트 때 다 같이 불렀던 단체곡이 있었는데 그때 네. 처음으로 작곡을 했고 오. 작사는 그 일본의 아키모토 야스시 선생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네. 하셔서 네. 그래서 작사는 아쉽게 못 들어갔지만 음흠. 그렇게 작곡을 시작을 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서 나를 보여 어차피 내 곡이니까 네. 네. 나의 앨범이니까 나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싶어서 그렇게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완전 성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그 앨범 딱 들었을 때 제일 다 듣고 나서 뮤직비디오까지 봤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제 활동 같이 했으니까 무대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딱 든 생각이 만약에 에이브릴 라빈이 네. 딱 이 시대에 뭔가 데뷔했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컴백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팝스타의 그 1집 앨범 듣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너무 극찬이다. 약간 그 티네이지 팝스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딱 그분들의 데뷔 앨범 듣는 기분이어가지고. 이야 이거 너무 극찬인데? 네. 감사합니다. 그 되게 신선하다. 그냥 좋다 아니고 그냥 되게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네네. 이제 솔로 활동이 처음이잖아요. 네네. 솔로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솔로의 장단점, 일단 단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2명이랑 네. 같이 살았잖아요. 아 진짜 너무 심심해요. 아 진짜 너무 네. 심심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심심하고 네. 그래서 맨날 전화해요. 뭐해? 어디야? 왜? 나랑 놀자. 뭐 하면서 네. 제가 원래 성격이 막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저도요. 어, 진짜 ENFP들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절대 혼자 안 살 거예요. 저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막 이제 애들한테 막 계속 전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단점은 그거고 장점은 네. 장점은 밥 시키는데 트러블이 없다든지. 아 장점은 일단 네. 뭔가 빨라요. 대기 시간이 없고 약간 뭐 화장을 할 때도 뭐 어디를 갈 때도 막 이런 거 뭐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 네. 없고 차 한 대로 퉁칠 수 있고. 네 그리고 막 이제 지각해도 막 근데 누가 지각해도 막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없어도 되고. 오케이. 이런 부분들. 그럼 팀 활동할 때는 항상 일찍 오시는 편이었나봐요. 아 그거는 이제 또 제가 사람인데 팬분들 아실 테지만 노 코멘트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후속곡으로 Luck to You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이제 타이틀곡이랑 뭔가 그 애티튜드만 이어지고 네네. 되게 다른 분위기였는데 네네. 이 곡을 이제 후속곡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스마일리는 항상 이제 뭔가 긍정적이고 음흠. 그래 예쁘게 입고 넘겨버리자라는 의미를 담았으면 네. 사실 Luck to You는 제목은 Luck to You지만 가사는 그렇지만은 않은 약간 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네.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행운을 빌겠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욕 아닌 욕이군요. 그렇죠. 뭐 약간 헤이러가 될 수도 있고 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좀 그쵸, 그쵸. 그런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날리는 그런 곡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들었던 게 저희가 그 금요일 날 음악 방송에서 네네. 꺼져를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맞았네요. 그냥 까고 네. 말해서 빌어먹을 행운을 빌어주는 곡입니다. 아 그렇죠. 네네. 완전 락스타 같았습니다. 진짜. 그 저희 멤버들 보고 와 저거는 됐다. 어우. 딱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처음 보는 건데 됐다 저거. 약간 이런 느낌을 네.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지가 됐던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의지가 됐던 사람이요. 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없으면 없을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네 저는 제가 가장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솔로 네. 활동을 하려면 맞아요. 누구보다 나를 좀 믿고 네 스스로를 막 계속 이렇게 올려 세워야 되니까 할 수 있어 나 할 수 네. 있어. 저도 막 옛날에는 진짜 막 올라가기 전 막 걸으면서 막 뺨 때렸거든요. 할 수 있자 이 자식이 할 수 있어 야,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도 궁금해요. 뭐죠? 이제 완전 락스타 같은 팝스타 앨범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다음 앨범이 나온다면 네. 이어갈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다음 앨범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네.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는데 네. 그래서 다음 앨범은 일단 당연히 더 좋은 앨범으로 더 좋은 퀄리티로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거고 네 항상 봤을 때 네. 그냥 우와 신기하다 약간 이런 약간 욕심이 있어요. 약간 뻔하지 않은 그런 네.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네.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자, 그럼 이번 타이틀에는 BBC가 네네. 함께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럼 또 이제 다음 앨범에 앞으로 네.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어요? 아직 생각은 따로 못해봤는데 네. 아직까지 네. 그런 피처링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 비비 언니도 네. 작년부터 그냥 원래 친했어가지고 그래서 네. 한 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잘 된 건데 딱히 네. 피처링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진 못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갈 건데 이번 앨범 수록곡 중 하나인데 자, 그럼 이 곡은 예나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럭트유는 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빌어먹을 행운을 빌어주는 곡입니다.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 곡 들려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예나 씨 노래와 이야기 들으면서 수다 떨어주세요. 추첨 통해 예나의 사인 앨범 드리겠습니다.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남겨주세요. 예나의 럭트유 듣고 올게요. 실수란 말은 하지 말길 아름다운 끝은 없어 뭐. 나 말고 다 필요 없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 의미 없다면 달콤한 거짓말 체험을 바래 차갑게 변해버린 널 위해 난 매일 밤 기도해 oh, oh. 불 꺼져줄래 Rock to you, Rock to you 네가 더 불행하길 네, 예나의 Luck to You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예나, 최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 예나 씨는 언제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아기? 한 5살, 6살 막 아기네요. 이럴 때부터 네. 네, 엄청 가족들 앞에서 막 춤추고 오. 재롱장치 부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런 되게 극강의 ENFP 난 ENFP가 아닌가? 저는 회사 전 20살 네. 때 회사에 들어왔는데 네.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장기자랑을 왜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와, 이렇게 다르다.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네네. 뭔가 그냥 뭐 좀 다른 꿈을 꾸고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도 저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진짜요? 그냥 신기했어요. 와, 저런 일 하는 사람 너무 신기하다. 우와. 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였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한 5살이나 6살 때쯤 입덕을 한 이효리 선배님으로 입덕을 해서 되게 네. 좋아했고 또 그 이후에 바로 트웬티원 선배님들한테 입덕을 해서 네. 네, 그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나. 자,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청취자분들의 질문도 제가 소개를 해볼 테지만 이 질문이 진짜 많았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의 예나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선수 좀 치겠습니다. 가수를 꿈꿨던 10대 시절의 예나 씨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수를 꿈꾸는 10대 시절의 예나. 뭐 오디션 썰이라든지. 아, 그런 거. 네. 일단은 가수를 해야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딱 네. 굳건히 먹었던 거는 음악 네. 방송을 저희 오빠가 가수 아이돌 활동을 했었어 가지고. 오, 완전 선배님. 네네. 네. 그래서 오빠의 음악 방송을 챙겨 보면서.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가족이 나오니까 챙겨 봐야 되는 그쵸.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보면서. 영향을 받았구나. 네, 뭐지? 아, 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바로 네. 이제 학원을 계속 다니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춤 실력과 막 이런 노래 실력 같은 걸 키워 나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엄청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막 그래서 나는 나의 장점은 뭘까? 나는 뭘 잘하지? 과연 이 오디션 사람들이 왜 나를 뽑고 싶어 하실까? 나를 왜 어떻게 뽑게 만들어야 되지? 라는 네. 생각에 엄청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뭐 발전을. 네. 자기 개발을 계속. 네. 몇 살 때부터 이거 해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학원이라든지? 사실 오빠가 계속 뭔가 이런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냥 그때 오빠 다닐 때 조금씩 아기 때 조금씩 그냥 하다가 아예 막 아기니까 아예 그냥 또 하기 싫어 막 이러다가 네. 딱 해야겠다 하고 싶어요 하고 딱 학원을 다녔을 때는 한 15살? 14살, 5살이었죠.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와, 진짜 부럽다. 그렇게 하고 연습생이 아마 16살 때 연습생이 또 바로 돼가지고. 와, 그때 그러면 연습생. 몇 살에 데뷔하신 거예요? 데뷔는 좀 늦겠어요. 20살. 20살? 그럼 네. 4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네, 5년 정도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와. 4, 5년, 네. 와, 이제 네. 고생했네요. 네. 고생했네요. 안돼, 굉장히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후회해요. 저는 좀 이제 저는 20살 때 입사해가지고 22살 데뷔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한 1년을 그냥 날렸어요. 왜요?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아 진짜. 나는 이거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잔머리 굴리느라 바빴어요. 사실. 캐스팅. 사실 캐스팅을 하게 되면 애매해요. 이게 좀 복잡한데 네네네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네네. 아르바이트가 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기 그때 오션 제이가 들어와서 그러면 아르바이트 잠깐 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션을 보러 도망친 거예요. 쉬고 싶어서. 근데 네네네. 어찌어찌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네. 그때 묘하게 이제 알바하던 데가 엑소 선배님의 팝스토어였어요. 네네네. 근데 그냥 진짜 너무 어린 생각에 뭐 아이돌 하면 돈 되게 쉽게 버는구나. 네네네. 그 짧은 생각에 들어갔어요. 네네. 큐브에. 네네. 와. 아니었어. 내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들었어. 가장 힘들어. 저도 나름 좀 알바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네. 비교가 안 돼요. 와, 쉽지 않죠. 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나 씨 기타도 칠 줄 아신다고요? 아니요. 와,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후속곡 Rock to You 퍼포먼스 비디오에서도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딱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에요. 네. 자, 기타는 언제부터 쳤어요? 일단 사실 기타를 배워본 적은 없고요. 그냥 집에서 오빠한테 조금씩 막 이렇게 그냥 몇 곡 이렇게 배우다가 이 일렉 기타는 이 럭투유가 처음이었어요. 아, 원래는 어쿠스틱으로만. 네, 그래서 그냥 일렉으로 이게 노래가 아무래도 약간 밴드 사운드에 되게 펑키한 곡이니까 나도 연주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기본 코드만 몇 가지 배워서 파워 코드만 몇 가지 배워서 앞에 조금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바로 돌려버리네요 등으로. 네. 근데 그렇죠. 저거 진짜 힘들어. 등으로 돌려보내는 거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게 더 힘들어요. 저 기타도 되게 좋은 거 쓰셨나요? 아니에요. 자, 또 이제 예나 씨가 재주 부자, 취미 부자라던데 기타 말고 또 다른 취미가 있어요? 취미요? 게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게임이요? 네, 약간 어떤 게임? 그냥 진짜 뭐 막 핸드폰 게임 같은 거에서 그런 것도 하고 막 풀 모드 막 엄청 재밌게 하고. 오 진짜요? 네, 닉 모드 막 엄청 재밌게 하고. 진짜요? 네. 저도 플레이. 플레이 그 엄청 하시나요? 완전 몰입하거든요. 오. 오케이. 야. 보드도 타요. 네. 이게 진짜 ENFP구나. 저는 가짜 ENFP인 네, 것 같아요. 찐이거든요, 찐이. 찐FP인데 보드는. 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바퀴 이렇게 굴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튜브 배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틱택 원, 투, 원, 투 막 하면서 그래서 한강 갔을 때 한 번씩 자주 타는 것 같아요. 롱보드? 롱보드도 하고 짧은 것도 타고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거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갈 수 있는? 네, 앞으로 가고 그냥 한 번씩 틱택 하고서 방향 조절하는 정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쯤에서 노래 하나 또 들을 건데 이번 곡은 특별히 예나 씨의 추천곡입니다. 네. 추천 이유와 함께 곡 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이 노래는 네 강아지들이랑 같이 산책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저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는데 네. 비비랑 간장이라고. 비비랑 간장이요? 네네. 비비씨 혹시 비비씨가 듣고 비비 언니 처음 만났을 때도 저희 집 강아지 이름도 비비예요 했더니 갑자기 멍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 뭐지? 그래서요? 네. 그래서 네 비비랑 간장이랑 산책하고 오면서 들 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이어서 이 노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나 씨의 추천곡입니다. 콜드의 Your Dog Loves You 듣고 올게요. 바라봐주면서 웃어줘. 네, 예나 씨의 추천곡이었죠. 콜드의 Your Dog Loves You였습니다. 자, 예나 씨가 반려견 비비와 간장과 산책할 때 자주 듣는다는 노래였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하나씩 소개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나를 지킴이 님이 스마일링 활동하며 먹었던 음식 중에 스마일이 만들어지던 음식이 있나요? 힘이 된 예나의 소울푸드가 궁금해요. 그리고 언니 내가 너무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근데 식단 네네를 하셨기 때문에 뭐 개중에 맛있었던 거 가중에 맛있었던 게 네. 소울푸드. 소울푸드는 네. 허거라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아니 허거가 사실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 하이디띵이 굉장히 맛있는 소스들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거기 건대점 한번 가보셨나요? 건대점 아직 안 가봤는데요. 건대점 괜찮습니까? 건대점? 당장 가 오케이. 뭐 그래서 네, 없었다. 힘이 든 소울푸드는 지금이 사랑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스. 자, 네. 현지 님이 제 진로인 댄서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나 언니만의 불안함을 떨쳐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불안함. 아유. 일단 네. 이렇게 진로가 댄서다 이렇게 딱 확고하게 잡고 열심히 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미 반은 성공한 맞아요. 거라고 봐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시작이 반이에요. 그럼요. 이미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그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기분과 그 마음만 잊지 않고 계속 한다면 불안해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충분히 멋있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옌율쌈님이 예나야 스마일리 활동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어. 스마일걸 히어로는 웃음을 통해서 지구미들을 구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는데 웃음 말고 예나가 가장 가지고 싶은 히어로의 스킬 초능력은 뭔지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순간이동이라고 생각. 집으로. 네, 끝나고 바로 고생하셨습니다. 침대로. 칼퇴보다 약간 비퇴. 네. 빛의 속도로 퇴근해가지고. 비퇴. 최고죠. 네네. 자,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가 그러면 히어로 컨셉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때 그 슈퍼히어로 랜딩. 랜딩 맞아요. 진짜 부러웠어요. 저 그런 컨셉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좋아하시구나. 특히 그 슈퍼히어로 랜딩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좋아해요. CG가 아주 네. 장렬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예나 저번이나님이 예나님 혹시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있나요? 그리고 예나님 지차 귀여운 거 본인도 아세요? 루틴 있나요? 루틴이요? 무슨 루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알람 소리 나면 일어나가지고 씻고 가가지고 샵에서 화장 받고. 그렇죠, 다 가죠. 네, 다 사람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네. 자, 오리즈원님이 첫 솔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었고 진짜 예나스러움을 잘 보여준 것 같아 너무 수고했어요. 궁금한 건 뮤비 2천만 공약이 있을지. 2천만 와우. 야. 있나요? 공약이요. 네. 일단. 오. 오 예. 다 왔네요. 오 네. 이거 약간 지킬 수 있는 거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약간 그 네. 비하인드 컷들이 되게 많거든요. 뮤비 찍을 때나 저 뭐 자켓 찍을 때나 무대 하기 전이나 막 이럴 때 찍어둔 사진이나 영상들을 네. 우리 지구미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어디예요? 어디? 어디에? 예나 지금이나 거기에? 예나 지금이나에 올리는 게 아무래도 가장 보기 편하시겠죠? 오케이. 네. 자, 우리 지금이 분들 열심히 힘내주십시오. 얼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방송 나가고 나면 안 돼. 바로 업로드 해야 될 것 같은 숫자이긴 한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또 뮤비 얘기 나온 김에 네. 혹시 이번 활동 중에 미처 풀지 못한 뭐 뮤비 비하인드가 있나요? 어, 미처 풀지 못한 뮤비 비하인드? 네. 어, 뭐가 있을까요? 어, 뮤비가 마침 나오네요. 이게 그 CG가 네. 어느 정도 분량인 거예요? 지금 여기 시작 때도 네. 크로마키인가요? 그러면? 어, 이 그 배경 배경 아, 부분은 네. 다 크로마키고 오, 네. 이 사막처럼 보이는 부분 네, 있죠? 네. 이 하늘이랑 네. 그 부분은 다 크로마키고 그 위에 옆엔 다 세트예요. 와. 네. 그리고 또 이제 뮤비에 대한 한 1분 17초? 오. 한번 틀어주시면 네, 아, 아까 보는데 네. 이 언니 있죠? 이 언니 예, 예. 이 언니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소울이 장난 아니에요? 네, 이 언니가 예. 야 앞에서 조금 프리스타일 아하. 댄스를 추시다가 저 컷으로 넘겨오는 이 장면 있죠. 이 장면에 저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이 언니한테 빠지셔서 이 언니가 춤을 프리스타일로 추셨는데 졌구나. 장난 아니에요. 아. 졌어요. 무조건 졌어요. 눌려요. 저도 옛날에 월드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었는데 네네. 저희가 막 앞에서 막 안무를 추고 있는데 앞에서 딱 그 이 언니 같은 분이 네네, 언니. 막 저희 노래 막 프리스타일 추는데 아, 저요. 그냥 그 느낌, 그 생각이 네네. 제가 집중해야 되는데 아 졌다. 아, 네. 이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집니다. 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근데 오케이. 언니 덕분에 확실히 텐션 딱 받아서 오. 이 씬이 좀 완성이 되지 않았나. 이 요요 씬 언니가 돌리고 지금, 넘겨주고 찐텐이야. 지금 이 표정 이분 표정 보시면 완전 지금 몰입하셨어요. 네, 장난 아닙니다. 이 언니가 돌리고 저한테 보시면 화살까지 쓰세요. 자, 봐주시면 한번 보여. 짰네. 네. 짰네. 이거 받고 아. 텐션 올려서 덕분에 네. 이렇게 좋은 컷이 나오지 않았나. 오케이. 네네. 자, 옌오리님이 만약 아이즈원 멤버들과 콜라보를 한다면 누구랑 해보고 싶거나 어떤 노래 스타일로 해보고 싶나요? 오, 콜라보를 한다면 네. 야 뭐가 좋을까요? 어, 아 사실 네. 아이즈원 했을 때. 네. 해볼 거 다 했나요? 이미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무엇도 어떤 노래로 어떤 스타일로 해봐야 되나? 누구랑 해도 상관없다. 아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네 저는 어 네 저는 사실 다 멤버들이랑 케미가 다 한 명씩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누가 해도 저는 잘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옌구미님이 예나의 인생 영화나 드라마가 궁금해요.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나 영화가 있을까요? 감명 깊게 본 드라마나 영화. 네. 어. 네. 그 최근은 아닌데 좀 많이 감명을 받았던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 오. 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오. 엄청 뭔가 많이 오스만 들어봤는데. 그때 유명한 영화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네. 사실 그렇게 엄청 유명한 영화다라는 얘기만 듣고 사실 안 보고 못 보고 있다가 어 뭐지 하고 봐야겠다라고 해서 봤는데 네. 우와 괜히 유명한 게 아니고 네. 이거 안 보셨어요? 그 멜로인가요 혹시? 어 아마 네네 로맨스인데 제가 이런 거 잘 못 봐요. 아 근데 아 저도 약간 같은 거거든요. 네네. 보시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이건 아 멜로지만 판타지예요? 네. 오. 되게 저도 네. 막 엄청 막 멜로 아. 이런 거는 잘 못 보는 타입인데 어 와 이 뭐지 하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렇게 막 오니까 엄청 뭔가 감명을 많이 받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 오케이 그 정도면 저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어 너무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갈비만두 육즙 가득님이 솔로 데뷔 후에 어 먹고 싶은 음식 아 그 휴식기에 하고 싶은 거 네네 얘기했나요? 어 휴식기에 하고 싶은 거 네 허거목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가보고 싶은 거 아 딜라오 거의 네, 가고 싶다 했었고 가고 싶다 했었고 그럼 친구들이랑 해보고 싶은 거 이것도 딜라오겠죠 뭐 아 친구 약간 그런 비슷한 거이긴 한데 네. 네 하나 더 새롭게 얘기해볼까요? 네 뭐 그래주시면 고맙죠. 네네 루지라고 스포츠요? 네네 그 동계 스포츠요? 아니 그 요즘에 그 이게 뭐라 그러지? 아, 마리오? 네네 아. 그게 엄청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아, 카트? 네네네네. 아 진짜 재밌습니다 그거. 그 정도. 이거 어, 아 이건 또 다른 거구나. 네 조금 다른 거예요. 약간 카트보다 조금 더 가벼운 네. 그런 느낌의 아 재밌겠다. 트랙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꼭 네. 타러 가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쪼꼬들과 팬분들의 질문 모두 살펴봤는데 네네. 어디 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네요. 아, 네. 저는 너무 시원하게 재밌게 했는 것 같은데 우리 네. 듣는 지구미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노래 하나 들을 건데 이 곡도 예나 씨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이 곡은 굉장히 뭐랄까 친구의 그런 우정을 질투하는 귀여운 예나의 질투. 이게 무슨 노래지?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혹시 몇 번 트랙의 노래죠? 4번 트랙의 노래입니다. 아, 자, 네. 그러면 예나 씨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나 씨 스마일리 앨범의 4번 트랙이죠. 네네. 예나의 프리티 보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나의 프리티 보이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예나 씨 활동 비하인드도 들어보고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도 나눠봤는데요.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아 오늘 너무 뭐랄까 되게 약간 진짜 밤에 친구들이랑 네. 모여서 수다 떠는 약간 그런 편한 맛있죠. 느낌. 네. 약간 진짜 한 11시, 12시쯤에 이게 떠는 네. 수다가 진짜 재밌는 그쵸, 약간 쫄득한 그런 토크잖아요. 약간 이제 뭔가 정신을 조금 덜 붙잡고 있을 텐션 애매한 그 시간이죠. 딱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오늘 네. 라디오 했던 것 같고 네. 네, 오늘 선배님도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아, 덕분에 아닙니다. 이렇게 재밌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또 아유. 제가 또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솔로 앨범 활동은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 달려갈 길이 너무 이제 많잖아요.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쪼꼬님들과 팬분들에게 끝인사도 살짝만 부탁드립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예나의 스마일리 많이 너무 좋게 봐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예나는 더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되게 진짜 우리 쪼꼬민 분들, 지구미 분들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나의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쪼꼬미 팬분들, 우리 지구미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나 씨 보내드리면서 솔로 앨범 1번 트랙이죠, Before Anyone Else 들을 건데 이 곡도 이제 작사곡에 참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곡 짧게 소개? 네. 오케이. 그럼요, 그럼요, 무조건이죠. 네, Before Anyone Else라는 곡은요, 네, 우리 오로지 팬분들을 위해서 쓴 팬송입니다. 네. 굉장히 진짜 작곡부터 이 멜로디 라인부터 이 가사 하나하나 제가 다 정성 들여서 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 잠깐만 이거 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래는 뭐랄까 딱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딱 지금 12시 약간 이런 밤에 그쵸. 들으면 되게 굉장히 좋을 노래이기 때문에 나른하고 정말 굉장히 분위기 있는 곡이라서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 왜 이러냐? 나 왜 이래? 저 왜 이러죠? 오케이, 지금 네. 딱 그럴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예나의 Before 네. Anyone Else 들려드리면서 예나 씨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는 밤의 라디오. 저는 펜타곤 신원입니다.